at UBS. 동심 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5월 31일 동심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라디오를 장식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요.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축제와 페스티벌을 가며 코로나가 풀린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놀고 나니 시험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이번 연도의 반이 지나갔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주어진 시간을 늘 감사히 여기며 소중하게 쓰려고 노력 중인데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하지만 저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시간을 소중히 써보려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의 몽글몽글한 동심을 되찾아줄 오늘의 동심찾기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우원재의 시차.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난 이게 궁금해. 시도는 둘은 근데 날카로운 초침이 내 시간들을 아프게 모두가 바쁘게 몰라하던 경쟁 알아배웠으니 우린 우리의 시차로 도망칠 수밖에 이미 저 몸밖에 모두 그래. 야 일찍 일어나야 성공 안 그래? 맞는 말이시다. 근데 니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눈을 똑바로 뜬 채로 yeah, yeah, yeah. 너 레벨에는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낮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4호선 문이 열릴 때 취해 있는 사람들과 날 똑같이 보지 마. 그들이 휘청거릴 때마다 풍기는 술 냄새마저 부러웠지만 난 적응해야 했거든 이 시차. 꿈을 꾸게 해준 침대니 기차 먼지 쌓일 틈이 없던 키보드 위 그리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레이어노 비차. 아침은 까맣고 우리의 밤은 하얘는 계속 칠하고 있고 똑같은 기차를 타네. 걱정한 적 없어 막차 시간은 한 번도 얇았던 커튼이의 빛이 완벽히 못 가려도 난 지금 눈을 감아야 해. 내일의 나는 달라져야 해. 우린 아무것도 없이 여길 올라 왔고 넌 이 밤을 꼭 기억해야 돼. Yeah, yeah, yeah, yeah. 너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낮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 부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울려대. 야 이게 우리 시차의 결과고 우린 아직 여기 산다 전에. We're living in a different time zone 바뀌어버린 낮과 밤이야. yeah.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낮 일하는 중이야. We are, we are. We are, we are. Hey,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모두 위험하다는 시간이 우린들의 편에. Don't you know who we are? Yeah. 내가 가진 창문 밖을 봐야지 비로소 마음이 편해. Don't you know who we are? 오늘 동심찾기 프로젝트에서 다룰 애니메이션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54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마블 인수 디즈니와 마블이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한 장편극장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입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발매한 동명의 작품인 빅히어로 6를 바탕으로 각색한 전 연령 장편극장 애니메이션으로 라푼젤 이후 4년 만에 IMAX 3D 포맷을 내놓은 극장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샌프란소쿄, 즉 샌프란시스코와 도쿄를 합친 가상의 도시 센트란소쿄로 그곳에 살고 있는 캐스 숙모와 친형 타다시와 같이 살던 14살의 천재 공학도 히로는 형 타다시의 의문의 죽음 이후 형이 남긴 치료용 로봇 베이맥스와 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형의 죽음과 관련된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 쓴 악당이 나타나고 히로는 베이맥스 그리고 형이 다니던 연구실의 공대생 친구들과 힘을 합쳐 그 악당에 맞서 샌프란소쿄를 지켜낸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블과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라 그런지 애니메이션 중간중간에는 마블과 관련된 이스터에그들이 많이 출연하게 됩니다. 베이맥스가 착지할 때 모습이나 최후반부 악당과의 싸움이 끝난 후 모든 물건들을 회수해가는 정체불명의 집단에 대한 언급이 있는 등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찾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베이맥스의 첫 디자인 시에 이를 독창적인 디자인의 로봇으로 그려내고 싶어 이와 관련하여 아티스트 리사킨이 껴안고 싶은 로봇으로 그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홀 감독과 디자인팀은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로봇 연구기관으로 견학을 가 팽창식 비닐을 이용한 부드러운 로봇이라는 신규 영역을 개척해 의료용으로 활용하는 시험을 하는 연구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베이맥스 디자인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죠. 그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프다고 말했다면 덜 했을까요? 릴러 마이즈의 던. 눈앞에 난 그저 어린 내겠지. 조금 더 내가 커져라면 우린 달랐을까요?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참 바보 같네. 아 돌아갈래.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파란 하늘은 내 맘을 대신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게 내 shit. 이제와 보니 참 궁금해 드러내 너의 싸운 곳을 warning. 야 그때 너렸네 그냥 맘 가는 대로 해. 너의 행동들은 너무해 내 몸에 대용이 돼. Yeah. 사랑이란 이유로 널 안아. Yeah. 하지만 잘못됐다 알아. 지금에서라도 난 말하고 싶어. Hey girl, I got mad. 넌 이제 필요 없지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아프다고 말했다면 덜 했을까요? 그대의 눈앞에 난 그저 어린 내겠지. 또 내가 거절하면 우린 달랐을까요?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참 바보 같네. 아 돌아갈래.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참 바보 같네. 아 돌아갈래. I was thinking about it time good every night.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이야. Negativity is like colors on a palette. 당장 많이 생각나지 we was wildin'. Oh, I don't wanna sing a song about you. 어쩌지 내 봄 자켓 때린 전부. 내가 어린 내가 따른 넌 내게 상처를 언제부터 주고 싶었니. I'm really hurtful. 내 깊을 태우고 난 우린 없어져 버렸어. 까맣게 빛난 Yeah, we done, done, did it. 왜 맺는 것은 어렵고 헤어지긴 쉽니. Done, did it. Yeah, we done, done, did it. 왜 나는 어렵고 항상 너만 그리 쉽니. I think about that. 참 웃긴 남의 저를 줄 때 아프다고 말했다면 저랬을까요? 그대의 눈앞에 난 그저 어린 내겠지. 조금 더 내가 커져라면 우린 달랐을까. 이 작품에는 애니메이터 90여 명이 투입되고 프로젝트에 2년 이상 작업해온 인원들도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주된 스타일과 설정은 동서양의 문화를 합친 콘셉트로 만들어졌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하였던 샌프란시스코. 이 때문에 보다 정밀한 디지털 가상 제작 작업을 하기 위해 디즈니에서는 실제 샌프란시스코 도시와 자치주의 세무서 자료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비키어로에서는 건물 8만 3천 개, 나무 26만 그루, 6개의 다른 스타일로 이루어진 거리의 등불 21만 5천 개, 탑승기 10만 대를 지닌 가상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죠. 이 정도면 작은 도시를 하나 창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베이맥스의 또 다른 특이점은 디즈니의 새 렌더러 하이페리온이 제작에 사용된 첫 작품인데요. 사실 하이페리온 자체가 비키어로와 같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니즌을 이용해 도시를 구성하는 700명 이상의 다르지만 독특한 캐릭터들을 만들었죠. 700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애니메이터의 얼굴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25만 개의 나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새로운 렌더링 시스템 하이페리온을 통해 새로운 조명 표현을 가능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베이맥스의 비닐 표면 같은 반투명 물체를 통과해 빛나는 불빛 등을 그대로 표현했죠. 더불어 도시 전경을 표현할 때 그림으로 대체하지 않고 전체 도시를 그대로 축소해서 렌더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작업 시간도 줄고 현실감도 올라가 매우 효율적인 작업이 되겠죠. 여담으로 이 렌더러를 사용하면 라푼젤을 10일 만에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가는 애니메이션 기술이 효율성과 작업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 매우 좋네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애니메이션이 많이 생성되겠죠? 유아의 숲의 아이.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수. 빅히어로의 주인공인 베이맥스는 마블의 히어로 아이언맨, 헐크,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처럼 힘센 히어로도 그리고 디즈니의 예쁜 공주와 멋있는 왕자 주인공도 아닙니다. 히어로라고 부르기엔 배가 불룩 튀어나온 푸근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레옹의 선글라스를 연상케 하는 눈과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죠. 긴 상체와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 베이맥스가 걸을 때면 펭귄이 걷는 모습과 비슷해 오히려 귀여운 캐릭터인데요. 마시멜로우를 뭉쳐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며 풍선 인형같이 귀여운 베이맥스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헬스케어 로봇으로 섬유탄소, 초분광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으로 방전됐을 때는 충전용 가방에 들어가서 충전을 해야만 하죠. 또한 1에서 10까지 당신의 고통 번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통을 10단계로 나눌 수 있어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Breakdown, I'm a breakdown pretty yeah, love myself but I hate this city oh why I'm running out of crazy are you entertaining yeah. 첼시 콜린스의 07 브리트니 yeah, I know too much at 19 years They took my soul as a souvenir But the show goes on Bleach blonde hair on the bathroom floor Cause I don't wanna be her no more But they keep banging on the hotel door So the show goes on Cause I'm gonna break down, I'ma break down pretty yeah, love myself but I hate What's left of my confidence And I hold it high even though I'm spent And surrounded by people building me up 10,000 feet just to watch me fall off You're damned if you do, you're damned if you don't You're damned if you will, you're damned if you won't But the show goes on If I'm gonna break down, I'ma break down pretty yeah, love myself but I hate I'm running out of crazy, are you entertaining? If I'm gonna break down, I'ma break down pretty Your eyes on me like the most ever Britney, oh why? I'm running out of crazy, are you entertaining? All the same, are you coming with me or why? I'm running out of crazy, are you entertaining? I'm gonna break down, I'ma break down pretty yeah, I love myself, but I hate this city, oh why? I'm running out of crazy, are you entertaining? I'm gonna break down, I'ma break down pretty yeah, all eyes on me Like I'm 07, Britney, oh, why? I'm running out of crazy, are you entertaining? ooh, 몸이 아픈 것이 아닌 마음이 아픈 주인공 히로에게 사춘기라는 진단과 히로가 치유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베이맥스는 히로의 건강도우미로서 그를 돕겠다는 신념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헬스케어 로봇이 히로의 건강을 위해 업그레이드 되어 슈퍼 히어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로 오직 히로를 위해서 바뀐 것입니다. 베이맥스는 로봇이 갖기에는 힘든 따뜻한 심성으로 히로의 곁에서 그의 건강을 위해 같이 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형을 잃고 힘들어하는 히로에게 마음이나 신체적 치유를 해준 유일한 친구 베이맥스입니다.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는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도 여. No, yeah, no more. 답하고는 내 안에는 무너져 내려. 이끝내주는 한숨이 내 맘을 찢어. 난 날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는 난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예쁜 두 눈에 미소만 짓게 해줄게. 그 입술에 난 너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넌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더 아파. 이렇게 동심찾기 13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빅히어로는 단순한 히어로, 승리를 다룬 영화가 아닌 치유와 함께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보면서 히로와 함께 힐링되는 기분이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동심찾기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부로 개강 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한 동심찾기 프로젝트 이번 학기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심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다루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나 신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정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학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며 저희는 다음 학기에 새로운 라디오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